HUBS. Chok-chok 대학생의 발명 랩. Chok-chok 박사도, Chok-chok 석사도, 심지어 Chok-chok 학사도 아닌 Chok-chok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저희 연구실을 찾아주시다니 다시 한번 여러분을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혼자 오신 분도 계시고, 오, 친구끼리 오신 분들도 보이네요. 저기 손을 꼭 붙잡고 계신 분들은 혹시 커플이신가요? 아, 네, 그럼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게 역시 사랑에 빠지기 딱 좋은 계절이긴 하죠. 그러고 보니 벌써 3월 14일. 오늘은 무슨 날이게요? 소리 내서 대답해 주세요. 대운동장에 계신 분들, 뭐라고요? 아, 이번엔 노천극장에 계신 분들, 정답은요? 저기 도서관 앞 벤치에 계신 학우님,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다양한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요. 수학계에서는 파이를 함께 나눠 먹고 3.14 원주율의 소수점 아래자리 수를 외우는 파이의 날로 기념하기도 하고요. 하트뿅뿅 커플들과 썸타는 분들 사이에서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인 화이트데이로 기념하기도 하는 날이죠. 그런데 3월 14일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저희 한대방송국 65기 수습국원 모집 마감일로부터 D-3일인 날이죠. 관심 있는 23학번 학우분들은 서두르셔야겠네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Making my way downtown, walking fast, faces pass and I'm homebound. Staring blankly ahead, just making my way through the crowd. And I need you, and I miss you, and now I wonder.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do you think time would pass me by? 'Cause you know I'd walk a thousand miles if I could just see you tonight. There's always times like these when I think of you and I wonder if you think of me. 'Cause everything's so wrong and I don't belong living in your precious memory. Cause I need you and I miss you, and now I wonder if I could fall into the sky. Do you think time would pass me by? Oh, 'cause you know I'd walk a thousand miles if I could just see you tonight. .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제 하나 뽑아주셔야죠. 여기 종이 쪽지가 가득 담긴 뽑기 상자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날인 만큼 하트 모양 쪽지로 준비했어요. 자, 네, 제가 방금 상자를 흔들어서 잘 섞어줬습니다. 손을 넣고 하나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혹시 보고 뽑으신 건 아니겠죠? 어쩜 오늘 하루와 꼭 맞는 주제를 뽑아주셨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달콤한 간식입니다. 더 고민할 것도 없죠. 화이트데이, 달콤, 간식, 렛츠고. 제 힌트를 들으면서 어떤 간식일지 함께 짐작해볼까요? 이 발명품은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고요. 손에 끈적임이 전혀 묻지 않습니다. 또 맛이 엄청 다양해요. 과감한 힌트 한번 갈까요? 소녀시대가 무대 소품으로 사용하기도 한 바로 그 간식, 감이 오시죠? 오늘의 발명품은요, 바로바로 소녀시대의 키싱 유.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막대사탕입니다. 오늘 같은 화이트데이에 딱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모두 사탕 많이 주고 받으셨을까요? 아,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아요. 바로 저 척척 대학생이 사탕보다 더 달콤한 이야기와 선곡으로 여러분을 녹여드릴게요. 그냥 사탕보다 먹기에도 편하고 맛도 더 좋은 막대사탕. 누가 발명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막대사탕을 가장 처음 만든 사람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롤리팝이라는 것이 1900년대 초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해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최초 발명가인지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저희 발명랩에서는 최초 발명가라고 언급되는 사람 중 한 명을 꼽아서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바로 미국인 조지 스미스입니다. 정말 흔한 이름이죠. 스미스는 당시 동네 간식 가게에서 초콜릿 맛 캐러멜을 나무 막대에 끼운 제품이 아주 잘 팔리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막대와 캐러멜? 이거 사탕으로 만들어도 잘 팔리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이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스미스는 그의 친구 브래들리 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막대 사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가 1908년입니다. 생각보다 막대사탕의 역사가 오래됐죠. 스미스는 자신이 처음 고안해낸 막대사탕에 롤리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 롤리팝이냐고요?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귀여운 이유였습니다. 스미스가 지역 축제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본 경마에게 첫눈에 빠졌고 그 경마의 이름이 롤리팝이었다고 하네요. 빅뱅 21의 롤리팝. 맘은 터지듯 한 다이너마이트 난 가끔한 남자 T.O.P 내 사랑 블링블링 like LED 그땐 딱 내 스타일이야 반짝반짝 스타야 색다른 girl 원해 yes. Let me show you if that's now okay Now come on 색다른 rainbow 난 느낀 순간 넌 빠져버린 걸 알아 You just can't control 달콤하게 다가와 Lolly Lolly Lolly Pop 내게 속삭여줘 Lolly Lolly Lolly Pop 달콤하게 다가와 Lolly Lolly Lolly Pop 너를 원하잖아 Lolly Lolly Lolly Pop Girl 넌 나의 Lollipop Lolly Lolly Lolly Pop Oh Lollipop Pop 날 설레게 하는 너의 발이 너의 move 이미 내 시선을 가둬버린 나의 group 식상함들은 매일 날 지치게 해 Let's just give you and I F-R-E-S-K Now come on 색깔은 rainbow 날 느낀 순간 넌 빠져버린 걸 알아 You just can't control 날 사로잡은 건 너와 나만이 아는 우리 둘의 secret love Hey girl, let's get it pop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막대사탕 브랜드가 있죠.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호치키스처럼 브랜드가 너무 유명해 고유명사임에도 일반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바로 그 회사. 네, 맞습니다. 츄파춥스인데요. 이 츄파춥스의 설립자 에릭 베르나르는 1958년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동그란 모양의 막대사탕을 고안해냈습니다. 비록 사탕에 막대를 꽂는다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동그랗고 매끈한 모양의 막대사탕을 처음 만들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전의 막대사탕은 크기가 매우 크고 넓적한 모양으로 한 입에 들어가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얼굴과 옷에 사탕이 묻기 일쑤였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에릭은 주 타깃층인 아이들의 평균 입 크기 2.5cm에 맞춰 사탕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세심한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츄파춥스를 먹으면서 막대에 작은 홈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체 이 홈은 왜 있는 거지? 라는 의문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막대 재료를 아끼려는 건가? 라는 나름의 가설을 세워보기도 했었습니다. 막대에 이 작은 홈이 있는 진짜 이유는 사탕이 막대에서 쉽게 떨어져 아이들의 기도를 막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아직 액체 상태인 사탕에 막대를 넣으면 이 작은 홈으로 설탕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대로 굳으면 막대와 사탕의 결합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라고 하네요. 츄파춥스의 이런 세심한 배려를 고작 재료 아끼기 같은 의도로 치부하다니 제가 너무했네요. 명실상부 막대사탕 1위 브랜드 츄파춥스. 이런 과학적 설계에서 오는 매력도 있지만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있는 브랜드죠. 개성있고 톡톡 튀는 매력에 여러 의류 브랜드와도 콜라보를 한 츄파춥스의 로고. 이 로고가 뾰족한 수염으로도 유명한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미술책에서 흔히 보던 그 흘러내리는 시계 그림을 그린 작가 말이죠. 저는 이번에 처음 알고 너무 놀랐어요. 약간 세계관이 충돌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 노랑과 빨강의 강렬한 조합,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다른 작품과도 조금 닮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현의 캔디 아니 아직도 고민해 그래 넌 조심스럽게 쉐스 파이스 가려보는데 존중해 그 에피타이에 오면 완이 텐션 나도 싫지 않아 anytime no limit 주고 싶어 something something original 날 선택하길 잠시 기다렸지 yeah, yeah. 특별한 내가 될게 손이가 손이가게 내게 중독될 텐데 까다로운 너도 yeah. Girl I'm your candy 기가 막힌 chemistry 어른스러운 scene I'm 좀 웃기는 미트 뭘 더 원해 상자서 조금씩 난 금이 가버리지 그런 생각들 되새기는 flavor 넌 알아 I said 투명하고 단순하고 싶어 Make it simple 너에게만 나를 맞춰가고 싶어 가고 싶어 oh yeah. I'll give you something original 넌 복잡한 사람인 막대 사탕을 한쪽 볼에 오래 넣어두고 있다가 빼면 볼 안쪽이 거칠거칠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공감되는 분 손. 그 느낌이 싫어서 사탕을 요리조리 굴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안쪽이 거칠어지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도 바로 저, 척척 대학생이 조사해왔습니다. 이 현상은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삼투 현상은 서로 다른 농도의 두 용액을 용매, 즉 녹이는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막으로 막아놨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죠. 쉬운 예로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배추 속 물이 빠져나가는 그 현상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입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입안 점막의 농도가 0.9%고 사탕의 농도가 90%라고 합니다. 농도 차가 엄청나죠? 때문에 저농도인 입안 점막의 수분이 고농도인 사탕과 만나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 부위가 쭈글쭈글해진 것이죠. 으이그 사탕 너 수분 도둑이었구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Girl you gotta know you gotta 태양의 바이브 영혼을 깨워 You got me feeling so right Yeah it's so The one and only theme song 너에게만 고정된 내 시선 내겐 너란 하나뿐인 미션 불가능은 없어 baby lights camera action 나란 음악 위에 너는 top line 너란 도시 위에 나는 skyline 넌 내 영화 속의 highlight 어두운 밤 하늘 끝에 twilight just get better 널 처음부터 전쟁 하고 싶은 매력 you don't know D-Synops ED 다시 돌아온 D-Synops ED 시간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아직까지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 합니다 D-Synops ED라는 단어는요 독한 술이라는 의미의 슈납스와 아이디어라는 뜻의 ED를 합친 독일 단어입니다 쟤 또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하네 라는 뉘앙스로 정신 나간 소리, 엉뚱한 발상을 뜻하는 합성어죠. 너무 엉뚱해서 헛웃음이 픽 나오는 발명품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오늘의 슈납스 ED는요. 뭐? 사람 손모양에 햇빛 가리개가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오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 보면 강렬한 태양 때문에 눈이 찌푸려지기 일순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손을 모으고 엄지손가락이 나의 눈썹에 닿도록 이마에 갖다 대는 동작을 취하곤 하죠. 바로 손차양을 만드는 거죠. 지금도 손차양을 만들고 걸어가시는 학우분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손으로 햇빛을 가리다 보면 손등도 뜨겁고 팔도 아프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발명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제품 디자이너 맷 베네데토가 설계한 실리콘 손처양입니다. 실리콘으로 사람 손과 아주 유사한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길다란 손잡이를 단 것인데요. 이 손 모형은 각도를 연구해 사람이 가장 멀리 그리고 잘 볼 수 있도록 햇빛을 가려주는 최적의 각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로맨틱한 기념일에 이 실리콘 손처양이 오작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한번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호감 있는 친구와 점심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라? 그 친구가 햇빛 때문에 눈을 찌푸리네요. 아, 그런데 다가가서 내가 대신 손처양을 만들어주기엔 폼이 이상해지고 팔도 아플 것 같아요. 그럴 때 실리콘 손처양을 꺼내세요. 그리고 강동원이 우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영화 속 명장면처럼 아주 부드럽게 슥 이 손처양을 호감 가는 친구의 이마에 대주는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사랑이 싹 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바이바이 배드맨의 Always in Love. 예, 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슬퍼지기도 전에 하루가 다 흘러버렸네 내일은 어떡할래 Everything's going to be okay 생각나기도 전에 그대로 잠들어버렸네 약해지면 안 돼 하나 둘씩 모든 게 답답해 아무런 말도 미안 돼 슬퍼지기 전에 그냥 다 잊어버릴래 급해지면 안 돼 하나 둘씩 난 모를 거야 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웃고 있는지 다 괜찮을 거야 네 곁에만 있을게 노래 듣고 오는 사이에 여러분의 야유가 들려왔습니다. 이 실리콘 손처양 때문에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돼가던 썸도 깨질 것 같다고요? 아, 역시 그런가요? 앞으로는 더 적절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처럼 여기며 소중히 하고 있나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우리 라디오를 계기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나를 둘러싼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되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한양대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난 것 이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기적처럼 나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기억하려고요. 척척대학생의 발명랩 두 번째 방문이셨는데요. 제 설명이 좋았다면 학내 게시판, 헙스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어디든 감상평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매주 화요일 점심 12시 10분에 또 만나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 H. UBS